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3돌세에 점하여 여러 나라 정당 단체 대표단들 각계 인사들이 우리나라 대표부를 방문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메이코인민사회당 메이코 김일성 김종일 주의연구위원회 김일성 김종일 동지 회고 메이코 친우협회 메이코 조선친선협회 대표단들과 구바 혁명무력성 정치국 부국장 일행 전 네팔 정부 부수상인 네팔공산당 막술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조미서 캄보자 크메르민주당 위원장 일행 방글라데시 공산당 막술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친선민문화협조 러시아협회 위원장,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종일 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주석 회고 브라질 위원회 부위원장인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여성연단 브라질 지부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순관 경의를 드렸습니다. 한편 미얀마 연맹 연대성 발전당 양곤 지역위원회와 캄보자 아미코 유한회사 종경리 가족이 7일 우리나라 대표부에 꽃바구니를 보내봤습니다.